오늘도 fancy fancy 해 매일매일 시끌벅적해 하루도 쉴 틈이 없어 왜 No way, no way. Have an achievement day.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사실 나는 so very free, lazy. Quickie, quickie, hey. 밥 먹고 또 커피 왜 마셔? 제발 나 집에 좀 가자 now. Go away, go away. 침대에 누운 채 혼자 동굴로 들어가. And I want you to know I'm lazy. I'm so sick of shaving.